Man, we feeling so high right now. Tell me where you wanna go. Say the word. I can take you there. Let's get it. Go to sleep in Paris, wake up, ne boom, so get some in Tokyo. What is it? The Kajiku Pona, Sang Sang, and the Mind Power, I think it goes a no. We're being go dope, baby. You keep a child of Molly Go, baby. New world, hang out. Dive pieces through the skyline, talking. Skyline 시공간을 넘어 대체 뭐가 있을까 선망했던 코스모스의 어트모스피어 피어난 퓨어했던 동심의 크리스마스 별을 담은 니는가 닮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피니트 스텔라 정가는 다른 첫 원 Fly so wide and better not one Let's go 오로라 비클 무지개들아 햇살이 반짝 모나들들아 오늘 향해